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만약 6월을 도화지에 옮긴다면 저는 밝은 주황빛으로 색칠하겠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바로 6월이 시작된 첫날이었습니다. 지난 5월은 참 말 많은 달이었죠. 말이 말꼬리를 물고 그 말꼬리를 또 말이 물고 이 주황빛 6월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침묵하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FM 영화음악 딱 5초간만 침묵하고 시작합니다. 중구 중림동의 아주 알뜰한 두 학생, 여준, 재화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한 분은 2학년 5반, 한 분은 2학년 8반인가 봐요. 2학년 5반, 8반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영화 사랑의 기적, Awakening에 삽입된 Time of the Season, 존 비스의 노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덴의 동쪽 그 스틸 사진이 실려있는 봉합엽서인데요. 서울 마포구의 희생학생, 이 봉합엽서가 군대 간 오빠일 것인데 몰래 요즘에 신나게 훔쳐서 쓴다고 하셨네요. 아유, 오빠 엽서를 훔쳐 쓴 대신에요. 오빠께 대신 음악 선물 해드리면 어떨까요? 제 신청하신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멤피스 벨 중에서 데니보입니다.

사랑하고 다소 맛있도 트러블이 아마가 가시스메트 부야 사랑하고 사진우메 트러블이 아마가 파스 사진우메 그리스 영화 페드라 중에서 러브 테마, 주연을 맡은 멜리나 메르크리의 음성으로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감춰진 걸작을 한 편씩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는 좀 낯선 그리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릴게요.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안개 속의 풍경, Landscape in the Mist입니다. 이 테오 안겔로플로스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가끔 소개해드리곤 했습니다만은 그의 작품은 아직 극장에서도 또 비디오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감춰진 걸작들이죠. 그리스는 2차 대전 뒤에 성난 대령들이라는 일단의 영관급 장교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데요. 테오 안겔로플로스는 이런 그리스 군사정부 하에서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영화 세계를 지켜왔던 감독입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영화를 공부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뒤에는요. 끊임없이 그 잊혀진 그리스 현대사의 영상화에 매달려왔죠.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벌치는 사람, 구세주 알렉산더 이런 영화들을 쭉 만들다가 오늘 소개해드릴 안개 속의 풍경으로 베니스 영화제 대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멈춰진 황새의 걸음 이 영화로 세계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고요. 그 영화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을 하나 잡으라고 한다면요. 그 한 장면을 카메라의 움직임 없이 길게 잡아내는 롱테이크, 그리고 피사체를 한 바퀴 삥 돌면서 찍어내는 360도 트래킹 쇼트입니다. 또 그는 절제된 대사랑 의미심장한 상징들로 시적인 영상을 구사해내죠. 음악인류학을 전공한 엘레네 까란드로의 그 그리스적인 선율 또한 그의 화면에 더 큰 감동을 주고 있고요. 안겔로플로스가 1989년에 만든 영화 안개 속의 풍경은요.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안개 속의 풍경이었던 현대 그리스의 정치 상황을 얘기해줍니다. 이 영화는 엄마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는 두 남매가 꿈속의 아버지를 찾아서 독일로 가는 얘기를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모습들을 다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의 현대사에서 사라진 그 무엇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지오 듣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아다시오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기차역이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배낭을 맨 브라와 알렉산드로가 역으로 들어서는 기차를 보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역으로 들어서는 기차를 보면서 아버지가 계신 곳이라고 믿는 독일, 그곳으로 떠날 꿈을 꿉니다. 마침내 기차에 올라탄 두 남매는 긴 여행을 떠나죠. 하지만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그만 다음 역에서 승무원에게 이끌려 내리게 되죠. 아버지를 찾으러 간다고 사정하는 불아. 하지만 경찰에 연락을 받고 온 아저씨는 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애들의 말이 사실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아이들은 사생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남매는 울지요. 그리고 경찰들이 눈 구경을 하는 틈을 타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서 울고 가는 하얀 면사포의 신부, 또 기력이 다해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노새를 봅니다. 알렉산드로는 빵 한 조각을 얻으러 식당에 갔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거리의 학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연극을 할 장소를 찾아 헤매는 유랑극단을 만나기도 했죠. 이 유랑극단의 청년 오레스테스는 두 남녀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주지만 그는 단장과 함께 공연 장소를 물색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남매는 그와도 헤어지게 되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쓸쓸하게 고속도로를 걸어가던 그 두 남매는 마침 다가온 트럭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트럭 운전사는 차를 세우고 누이프라를 화물칸에서 추행하고 맙니다. 다시 비오는 길가에 버려진 두 남매. 브라의 눈에는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기차에 간신히 올라타지만 신음소리를 내면서 쪼그리고 잠이 드는 브라. 알렉산드로스는 아버지가 있을 저 먼 차창 밖을 바라볼 따름이죠.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여행의 테마였습니다. 상처 입은 브라를 위로해 준 것은 오레스테스였습니다. 공연이 무산되고 극단이 해체되자 오레스테스는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불안한 남매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레스테스는 남매를 데리고 키피들의 캠프와 바닷가를 보여줍니다. 불안은 그와 춤을 추다가 다시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죠. 마지막으로 두 남매를 기차역에서 배웅하는 오레스테스. 브라의 두 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 밤 기차는 두 남매를 싣고 국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윽고 기차는 국경에 도착해서 멈춰 섭니다. 그리고 브라와 알렉산드르는 칠흑 같은 한밤중 강 위에 보트를 띄우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경비 초소에서 강을 훑고 지나가는 서치라이트에 이 두 남매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화면은 어두움으로 변하고 비명처럼 총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로드무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은 이 영화는 그냥 줄거리를 보는 영화는 아니죠. 함축적인 상징과 시적인 영상, 그리고 그 그림들에서 보여지는 게 아닌 느껴지는 그 무엇을 바로 가슴으로 감상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한 편에 그리스의 현대사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궤적들을 응축시켜 놓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대형 스크린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마지막으로 또 한 곡 듣습니다. 아다지오를 오보 솔로로 연주한 사랑입니다. 영화 안개 속의 풍경 중에서 사랑, 오보연주였습니다. 자, 오늘도 영화 평론가, 음악 평론가 서남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소개해 주신 음악, 그 앙겔로 볼로스의 안개 속의 풍경. 네. 저희 음악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네. 음악입니다. 마치 음악 들으면 그 바로크 시대 작곡가들의 예. 클래식 작품들도 네. 생각나고요. 그렇죠. 저는 아직 사실은 안개 속의 풍경을 보진 못했지만은 네. 이 CD를 몇 년 전에 제가 구해서 네. 늘 시간 나는 대로 음악 들으면서 영화의 그 줄거리를 상상해보곤 그렇게 합니다. 또 페드라도 참 좋았고요. 페드라요? 예, 예. 오늘 첫 곡으로 소개해드렸어요. 네, 뭐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만 어떻게 오늘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네. 영화와 예. 앞에서 소개해둔 두 작품이 하나의 주제로 오늘 이 시간을 장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영화죠? 오늘은 제가 그리스의 대표적인 현대사의 굴곡을 그린 영화 제트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제트요. 예. 뭐 제트는 제가 이 시간에 새삼스럽게 영화 자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이슬을 통해서 늘 소개가 된 그런 작품으로 압니다. 폴라리스 미사일의 그리스 배치를 반대하고 네. 또 그리스 의익 정권의 부패를 비판하다가 네. 정치 권력에 의해서 암살당한 한 훌륭한 정치가와 예. 또 그 정치가의 암살의 배후를 밝히는 젊은 검사 언론인의 수사 과정 네. 결국은 범죄의 전모는 밝혀지지만은 67년에 일어난 우익 군사 정권과 결탁한 군부에 의해서 다시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그렇죠. 그 아픔을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음악은 위키 스테오드로키스가 맡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얽힌 뒷얘기 같은 것이 있나요? 예, 사실은 네. 오늘은 영화 자체보다는 네. 그 영화의 주인공인 그레고리오스 람브라스키 네. 그 제트로 나오는 이분 예, 당역을 맡았죠. 네. 그리고 음악을 쓴 미키스 데오드라키스의 얘기를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왜냐면요. 아, 둘 사이의 관계도 뭐 밀접하죠.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네. 60년대를 전후한 그리스 현대사 네. 나아가서는 지금 조금 전에 소개해드신 대왕겔로 폴로스가 예. 아버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두 형제를 네. 통해서 예. 그리스가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고 하는데 그 무엇이 뭔가를 아마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그레고리오스 람브라키스는 영화의 그 시대 배경은 아마 아시다시피 63년 5월 22일이죠. 네, 예. 63년 5월 22일 그 데살로니카에서 있었던 평화운동 모임을 마치고 걸어 나오다가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 전부터의 그 역사적인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은 람브라스키가 암살당하기 몇 달 전에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민권 운동사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마라톤 행진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게 묘사가 안 되는데 네. 빠졌어요. 예. 근데 상당히 그 큰 규모의 그 민권 운동 집회였고. 아울러서 반정부 집회였어요. 네. 여긴 수십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 무렵에 그리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아주 골수 우파 정권, 그렇죠. 가장 부패한 정권이었어요. 네. 물론 군부의 꼭두각시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 군부는 표면에는 등장하지 않았었어요. 이 모임은 그 반전과 반핵을 주장하는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신분인 람브라키스를 포함해서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도 같이 참가를 했어요. 네. 이날 대규모의 그 권력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람브라키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다 체포돼서 투옥됐어요. 그리고 5월 22일 람브라키스는 암살당했죠. 재미난 것은 람브라키스가 5월 22일 암살당하고 그 다음 날 아테네에서 장례식이 거행됐는데 여기에는 100만 명의 군중들이 뒤따랐습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실 아테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예. 큰 도시 아니에요. 예. 뭐 아시다시피 옛날 도시국가 아니었습니까? 그쵸. 여기에 아무리 부패한 정권이 철권 통치를 휘두르고 있었다 하지만은 한민권운동가의 장례식에 100만 명이 참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규모였고 그 전에 이미 수십만 명이 참가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묘지로 가는 도중 내내 군중들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제트를 외쳤습니다. 그리스어로 그는 살아있다는 이런 표현이죠. 민주주의 만세를 외쳤고요. 그 다음에 6월 8일 그리스 국내에 학자, 예술가, 노동자, 학생, 언론인들이 모여서 한 30명으로 조직된 대단히 의미 깊은 민주화운동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람브라키스 청년운동이에요. 여기에 람브라키스 청년운동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오늘 음악의 주인공인 테오드라키스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영화 제트는 테오드라키스 그 자신이 민주적인 동지였고 또 평생의 친구였던 람브라키스를 위해서 친구의 우정으로 만든 작품이 있는데 더 재미난 것은 말이죠. 67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67년이라는 시점은 영화 제트의 마지막 장면과 일치하죠.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아갑니다. 67년 6월 1일 군사정권이 여러 가지 포고령을 많이 발표했어요. 뭐 우리가 다 현대사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여기 재미난 것은 오늘의 영화와 관계돼서 67년 6월 1일 군사정권이 발표한 군사명령 제13호가 참 재밌어요. 소개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군사명령 제13호의 1항, 우리는 그리스 전역에서 다음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여 명령한다. A. 작곡가 미키스 테오드라키스의 음악과 노래를 연주하거나 레코드로 트는 것을 금지한다. 제1항에 그게 들어있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은 해체된 사회주의 조직 람브라키스 청년회의 전 대표인 그의 음악은 사회주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다음 B. 이 사회주의 청년운동에서 부른 노래들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그다음 2항. 이 명령을 어기는 시민은 즉각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군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테오드라키스는 투옥이 됐어요. 그리고 코스타 가브라스가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67년 6월 1일 그리스 국내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였어요. 그 다음에 제트를 만들었고 그럼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미키스 테오드라키스가 음악을 맡을 수 있었냐. 그렇죠. 예, 그렇네요. 감옥에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일마즈 귀니에이가 요를 감옥에서 만든 것처럼 테오드라키스는 감옥에서 이 영화의 음악을 구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우선 음악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제트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장면 장면에 따른 그리스 민속음악의 어법을 빌려온 음악이 나옵니다만 하나의 일관된 주제, 제트의 주제가 흐릅니다. 이것은 그 그리스에서는 레베티카라고 연가풍의 아주 달콤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 레베티카의 형식을 빌린 차분하고 슬프면서도 달콤한 주제 선율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테마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들어보죠. 제가 음악이 나가는 도중에 서남준 씨께 조금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이 제트의 사랑의 테마 외에도요. 안개 속의 풍경에서 계속 들려졌던 그 테마들도 전부 그리스 특유의 연가, 이 레베티카의 형식을 빌은 그런 곡들이라고 하네요.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영화 제트의 그 마지막 장면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음악 들으니까. 예. 아, 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감옥에서요. 어떻게 자기가 작곡한 걸 전달을 했죠?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사실은 그리스 군사정권의 군사명령 13호의 내용을 네. 말씀드렸습니다. 테오드라키스는 67년 8월에 체포돼서 그리스 군정기간 내내 악명 높은 그 세계의 네. 이미지로 알려진 비밀경찰본부에서 수감생활을 합니다. 네. 네, 이런 그 민주인사의 수감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 그렇죠. 일체의 그 책이나 예. 신문 예. 반입이 금지되죠. 네. 더구나 테오드라키스에 관해서는 군사정권이 모든 작곡 행위를 중지시켰어요. 아무튼 예. 테오드라키스 생명을 뺏은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네. 네. 따라서 코스타 가브라스는 옥중에 있는 테오드라키스와 예.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서 예. 사실은 테오드라키스는 제트를 위해서 단 한 줄도 음악을 쓰질 않았어요. 사실은 예, 지금 예. 영화 제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LP 레코드 컴팩트 디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음악이 뭐 한 주제별로 한 13곡이 나오는데 예. 어느 한 곡도 테오드라키스가 제트를 위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테오드라키스가 써놓은 예. 오페라, 교향곡, 혹은 대중가요, 그 밖에 교향시, 발레음악, 영화음악 중에서 네. 알려지지 않은 곡들만 몇 곡을 주제별로 따와서 모자이크 해놓은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특별히 이 곡을 작곡한 것이 예. 아니라 그 전에 작품들을 그렇습니다. 믹스한 것이군요. 예, 그래서 이런 결과로 해서 영화 제트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 아마 영화 음악 사상 아마 유일무이한 참 독특하네요. 예, 정작 작곡가는 옥중에 내내 갇혀 있었고 예. 작곡가가 이미 그 전에 써놓은 곡들을 모아서 감독이 옥중에 테오드라키스와 상의해서 음악을 맞춰 나간 것입니다. 전 또 스파이 영화의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뭐 빵 속에다가 종이 쪽지를 감춰가지고 작곡한 예. 것을 밖으로 내보낸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생각했겠습니다만 워낙 네. 어느 군사 정권이나 마찬가지로 그쵸. 혁명 초기는 다 사모마고 예 그렇습니다. 도저히 그걸 상상도 못했고 네. 그러나 군사 정권은 테오드라키스의 국민적인 작곡가로서의 그 위치나 입장을 변모시키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사실은 금지곡으로 되어 있는 테오드라키스의 노래들은 사실 그의 투옥을 계기로 예. 더욱더 널리 퍼져나갔고요. 그치. 재미난 것은 그리스 군정이 보고령 13호를 발표한 이후 보고령 13호를 어겨서 체포된 애꿎은 시민들이 굉장히 예. 많았어요. 아.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였냐면 테오드라키스의 노래를 무심코 흥얼거리다가요? 예, 혹은 자기 집에 있는 레코드를 듣다가 네. 또 그중에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는 예. 그러한 그 몰래 테오드라키스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을 체포하려 다니던 경찰 중에 하나가 무심코 흥얼거린 거군요. 예, 그러다가 또 잡혀들어간 케이스. 이것이 사실은 체포 일자별로 아, 예. 갖고 있는 재료에 나와 있어요. 아. 너무 우리가 쉽사리 상상할 수 없는 정치적인 진짜요? 상황이라서 코미디 같네요. 예,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테오드라키스는 옥중에서 네. 군사정권 하에서의 그 민주화를 거기에 대한 신념을 네. 옹호한 이런 음악들을 많이 썼고 이 영화 사운드트랙에는 테오드라키스가 부른 노래도 이렇게 몇 곡이 삽입돼 있습니다. 근데 1분 56초짜리, 1분 38초짜리 네. 사실은 녹음 스타디오에서 녹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고 예. 우연히 한 것들도 아무튼 60년대 그리스 민주화 운동에서 람브라키스 사후 테오드라키스가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고 그랬길래 가브라스는 테오드라키스를 여기서 대등한 위치에서 그 네. 음악을 썼던 것입니다. 네. 저는 이 제트에서 미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이 삽입된 것이 단순히 네. 코스타 가브라스와의 그 오랜 인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이전에 예. 혁명의 동지로서 그러니까 같은 신념을 가진 그 람브란스키의 동지로서 자신이 먼저 이 영화에 참여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 67년 4월 21일 군사 쿠데타로 모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나서 네. 그 7년간 파시스트 정권의 독재가 시작이 됩니다. 데오드라키스는 2년 동안 옥중에 갇혀 있다가 결국 솔제니치처럼 네. 국외 추방이 됐고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시기에 페드라의 주인공인 네. 멜리나 메르쿠리도 네. 국외 추방이 됐었죠. 또 가수 마리아 파란투리 네. 그리스의 국민적인 여가수입니다. 네. 이 여성도 추방이 됐어요. 이 세 사람이 사실은 60년대 그리스 민주화운동의 그 해외운동에 선봉장 역할을 했어요. 네. 데오드라키스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노래를 작곡했고 마리아 파란트리는 그것을 불렀고 노래. 또 멜리나 메르쿠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유엔에도 호소했고 네. 미국에도 호소했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는 마리아 칼라스를 만나서 민주화운동에 동참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마리아 칼라스는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서 거부를 했죠.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와 함께 영화의 제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자막으로 그리스 군사 정권이 조치한 금지 목록이 소개가 쭉 되죠. 네, 예. 그 몇 개 기억하세요? 저 아주 옛날에 봐서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트로츠키. 예, 트로츠키. 예, 소련의. 예, 이 사람 나중에 스탈린이에서 죽었죠. 그쵸. 남미에서. 사르트르. 자유주의자라 예. 얘기를 합니다. 톨스토이, 비틀스,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평화운동, 예, 그리고 제트. 예. 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영화 상영되는 내내 우리의 50년대 이후에 얼마 전까지의 정치 현실을 저절로 떠올리면서 우리의 정치 현실과 영화 제트 속의 진행 상황이 너무나 우리와 흡사한 대목이 참 많았다는 것, 동병상리랄까요? 그런 아픔을 같이 느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참 뭐랄까요. 예, 음악가도 미키스 데오드라키스도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도 선현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형적인 그리스의 레베티카 연가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이 사랑의 테마를 네. 나중에 재공개와 함께 테마가 하도 아름답다고 해서 마리아 파란투리가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요?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기타 반주로만 이어지는데 여기 기타 반주는 존 윌리엄스입니다. 존 윌리엄스요? 영화 음악 작곡가 존 네. 윌리엄스가 아니고 영국의 유명한 클래식 기타리스트 예. 존이 카바티나 예, 연주한 예. 그 존 윌리엄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선남준 씨께 인사드릴게요. 네, 제목은 The Smiling Boy. Smiling 예, Boy. 미소 짓는 소년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Βλέπω μια κόρη κλαίει σπαρακτή καθρινή σπάσε καρδιά με χάθη το γελαστό παιδί. Είχε άντρια και θάρρος και όνειρα θαθρινό, το πήδηχτα του βήμα, το γέλιο το γλυκό. Αν κάθε μάτινόρα κατάρα τη στιγμή σκοτώσαν οι φασίστες το γέλαστο παιδί. Σκοτωμένος του αρχηγού το πλάι και μόνον από πόλη Εγγλέζου να είχε πάει. Κι από απεργία πείρας μέσα στη φυλακή θα ήταν τιμή μου που χάσα το γελαστό παιδί. Βασιλικιά μου αγάπη, μ' αγάπη θα σε κλαίω για το τι έκανες. 67년에 그리스 군부가 내린 포고령 중에 그 제1항이 메키스 데오도라키스의 음악을 금지한 것만 봐도 아, 그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트의 러브 테마를 노래로 옮긴 것이죠. 소년이 미소 지을 때라면 그때는 평화 시절이라는 그런 뜻일까요? 마리아 파란토리가 부른 스마일링 보이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음악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죠. Pump up the volume, 볼륨을 높여라 중에서 골랐습니다. 광주 북구 두암이동의 양재영 씨, 대구 덕원고등학교의 김지훈 학생 함께 들어주세요. Why can I fall in love? 이반 네빌의 노래 함께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So happy, well, all I do is cry.